아무 일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무슨 일이든 있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책을 낸다. 소설가 신경숙 씨가 자신의 소설집 풍금이 있던 자리에서 쓴 말입니다. 물론 겸손의 말이겠죠. 그런가 하면 외국의 소설가 윌리엄 포크너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슬픔과 무, 이 둘 중에 굳이 하나를 택하라면 나는 슬픔을 택하겠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그냥 덤덤하게 소극적이고 아무 변화 없는 생활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슬픈 일이라도 있는 게 낫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여기에 동의하세요? 장자크 베넥스 감독의 영화 디바 중에서 센티멘탈한 산책,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블라디미르 코스마의 연주였고요. 이 곡은 부천 오정구 여월동에서 정은임 씨가 신청해 주셨어요. 이 엽서를 처음 받고는 이분이 그 수신인 안에 잘못 쓰셨구나 싶었는데 정은임 씨네요. 게다가 보니까요, 토정 비결까지 저랑 똑같아요. 올 한 해 운수가 좋을 거라는 토정 비결이 정말 맞는지는 신청한 곡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달렸다고 하셨는데 자, 올 한 해 운수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정은임 씨. 저에게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어져 있다면 저는 그것을 빈 깡통 차버리듯 차버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권력을 가진 소수인에 의해서 그것을 못 가진 다수의 사람이 짓밟혔으니까요. 이렇게 완전한 세상에 대한 그 답을 보내주셨어요. 전북 김제에서 정철성 씨. 누님이 결혼하신다고요. 누님의 결혼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좀 있으면 철성 씨도 생일을 맞는다고 하셨네요. 하이텔에서 윤동순 학생은 윤동순 학생이 아니군요. 윤동순 학생의 생일을 친구 성현이가 그리고 동호와 세준이가 축하해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시네마 천국 시간이에요. 시네마 천국. 오늘은 우리 제목으로는 Little Big Hero인데 원제는 히어로인 영화 스티븐 프리어스 감독의 영화 띄워드립니다. 스티븐 프리어스 감독은 영국 출신의 감독인데 미국의 문화를 잘 비꼬죠. 그리프터스에서도 그렇고요. 이 영화도 그렇고요. 또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니 위험한 관계 같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음악은 멤피스 벨의 조지 펜턴이 맡았고요. 더스틴 호프만이 버니 역으로, 지나 데이비스가 게일, 앤디 가르시아가 버버로 나옵니다. 그야말로 영웅의 허상, 매스콤이 만들어낸 영웅의 허상을 코믹하고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는 영화죠. 자, 시네마 천국 잠시 후에 떠납니다. 우리가 빛나고 있다. 더 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노 인터메조.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한밑의 고뇌도 로미오와 줄리엣의 의지도 그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것이 그들만의 True Romance. 폴리그램이 전하는 겨울의 영화 음악 True Romance. 폴리그램. 가슴을 돋보이게 하고 싶을 땐 쉐이퍼 브라를 하세요. 비너스 쉐이퍼 브라를 하세요. 받쳐준 가슴을 가운데 숨어있는 메모리 와이어가 한 번 더 살짝 올려주거든요. 비너스 쉐이퍼 브라. 사랑의 비너스. 저 취미가 뭐예요? 영화 감상이요. 특기는요? 퀴즈 맞추기요. 네? 그럼 바로 이거네요. 700-9950. 사랑과 영혼, 황비홍, 나홀로 집에 등 수많은 영화 주인공이 되어 풀어가는 퀴즈의 세계. 도전 영화 특급. 700-9950. 잃어버린 성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뻐지고 싶으면 700-6888. 세계를 침묵시키는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먹는 게 남는 거라고요? 그래도 사면 큰 냄비 정도는 돼야죠. 푸짐한 이 맛. 녹황색 야채 스프가 듬뿍. 사면 큰 냄비. 냄비만 남았잖아. 맛있는 게 남는 거예요. 삼양 큰 냄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먹김이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여자의 남정. 이 계절에 혼자인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둘이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장편소설 여자의 남자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자기 음악 좋아하지? 랩? 발라드? 아니면 최신 유행음악? 700-8883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음악 들을까? 700-8883 우리 이별의 음악은 듣지 말고 사랑의 음악이나 그리움의 음악만 듣자. 700-8883 심심할 때 음악 퀴즈 어때? 700-9993 자, 준비됐지? 응, 700-9908 조심해! 함정이야! 크리스탈이 어딨지? 용해 찾아왔구나. 예? 찾았어.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다락방의 학습 탐험 700-4100. 야, 4번 답 좀 보여줘.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그치. 여자친구, 설거지, 여드름, 용돈, 유머, 하품 어때?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수십층 빌딩 옥상 위에서 눈가루처럼 흩뿌려지는 색종이들, 하늘로 흩날리는 색색까지 풍선들, 그리고 성조기를 뒤흔드는 군중들. 이곳은 미국 시카고입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누군가를 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 첫 장면은 예나 지금이나 영웅 만들기를 좋아하는 미국인들의 풍습을 상징하는 거겠지요. 하지만 그런 첫 장면과는 달리 영화는 재판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인공 더스틴 호프만, 버니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직장도 있고 지금은 헤어졌지만 처와 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종의 절도범이자 사기꾼입니다. 항상 남의 지갑을 슬쩍하고 남의 물건을 훔쳐다 팔곤 하지요. 다행히 아직 전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 국선 변호사는 계속 그가 전과도 없고 직장도 없으니 선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버니는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의 직업을 슬쩍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와서 보석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동안에도 탁자 밑으로 지갑 속의 돈을 계속 세어봅니다. 그리고 몇 장을 꺼내죠. The jury found you guilty. I'm innocent for Christ's sake. 자신은 애초에 무죄니까 보석 허가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요.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도 버니는 계속 투덜댑니다. He means prison, Mr. LaPlante. I know what he means. I'm not a prison kind of guy, Miss O'Day. 마치 변호를 잘못해서 자신이 무죄 판결을 못 받았다는 투입니다. I think that's why the district attorney is being so hard-nosed this time. What about an appeal? We don't have grounds for an appeal. What we have to do is focus on the probation officer's report. 버니의 불평에도 아랑곳 없이 여 변호사는 설명해 줍니다. 앞으로 관찰관이 그를 계속 지켜볼 것이고, 그리고 관찰관의 점수에 따라서 교도소에 가게 될지 말지가 결정된다고요. 그러면서 그에게 성실한 가장의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아들을 만나라는 충고를 덧붙입니다. And I know that you're having financial difficulties, Mr. LaPlante. But I was wondering if the money that I loaned you. 문을 막 나서려는 버니에게 지난번에 꾼 돈을 갚으라는 여변호사. Some of it. 돈을 갚는 버니. 하지만 원래 그녀의 지갑에서 훔친 돈이었죠. 게다가 한술 더 뜹니다. Well, I'd better keep some of it if I'm going to see the kid for gas and stuff. 아들을 만나려면 돈이 필요하다면서 다시 한 장 한 장 도로 가져갔지요. 뻔뻔스러우면서도 태평스런 버니. 결코 미워할 수 없는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사나이입니다. Yeah, yeah, something like that. You know this guy, this friend that your mother seeing? What is he, a fireman? Did he ever, you know, like, just kind of spend the night? What's his name? Sometimes. His name is Elliot. 그는 변호사의 충고대로 10살짜리 아들 엘리엇을 만나서 동물원을 구경시켜줍니다. 그리고 햄버거도 사줍니다. 충실한 아버지 노릇을 하는 거지요. Look, somebody lost the wallet. Why? 그런데 아들이 햄버거집 화장실에서 지갑을 주었습니다. Wait a minute, where are you going? Aren't you going to give it to the manager? You don't want to do that. You give it to the manager, he pockets the dough, throws the wallet away, we'll go out back. Most people who work in supervisory positions, I'm not saying all, are crooks. 버니는 긴 말할 필요도 없이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지요. 자신이 직접 주인을 찾아주겠다면서요. What you gotta do is you gotta look out for number one. It sounds harsh, but it's a goddamn excuse to vulgarity jungle out there. That's why you gotta keep a low profile, right? A low profile. 아들과 헤어지면서 버니는 한마디 덧붙입니다. 험난한 정글 같은 이 세상에서 자신은 조용히 살고 싶다고요. Hey, Bernie, where you been, pal? Some guy's been looking for me, Chick. Spanish kind of guys. Spanish kind of guys? Business thing. Give me a 7-7, will you? 아들과 헤어진 버니는 다시 한 술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몰래 장물을 거래합니다. The plant. Burning the plant. You the guys that Bunny called? Uh-huh. Yeah, yeah. Coño, esto no sirve, man. Damn it. No tengo nada. 3 hours is old, man. 지갑 속에서 빼낸 신용카드를 팔아먹는 거죠. What is it doing? Pick his pocket? Yeah. More or less. Trust me. He's very, very fresh. 여기서 화면은 또 다른 주인공, 시카고 한 방송국의 극성스럽고 유능한 여기자 게일에게 넘어갑니다. 그녀는 지금 빌딩 옥상에서 이제 막 자살을 하려는 사람과 인터뷰하고 있는 중입니다. Mr. Broadman, your wife and children are on their way here. Don't you think you should... Thank you for coming out here and letting me talk to you. Oh, my God! Chucky, duck out! Did you get it? Jesus, did I say that? 그 사람이 옥상에서 막 뛰어내린 순간에도 카메라맨에게 카메라 앵글을 지시하는 게임. 하여튼 맹렬 여기자입니다. How about you do your wrap-up from up here? I'll pull back from that skyscraper there. Find you here. 하지만 그녀는 그런 자기 자신에게 가끔 회의를 느낍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우선 말리는 게 인간의 도리지요. 그런데도 카메라를 들이대고 인터뷰만 해낸 자신이 마치 냉혈 동물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런 맹렬한 기자 정신 덕분에 게일은 기자로서는 큰 영광인 실버 마이크 상을 받았습니다. I don't have to explain to you how much my cameraman, editor, assignment editor, and news director, to name a few, did to get me this award. 뉴욕의 시상식장에서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 게일. This is an onion. It's a metaphor for a news story. 양파를 하나 집어들더니 한꺼풀 벗겨가면서 말을 했습니다. Been accused of child molesting. Terrific story. What? Turns out the accusations were false? Wonderful. More story. Maybe the alleged mistress was lying, setting the guy up, huh? Sensational story. so we keep going. Oh, excuse me. Keep digging. Keep investigating. 자신도 남의 사생활이나 양파처럼 파헤치고 벗겨내기보다는 아름다운 미담을 발굴해서 쓰고 싶다는 거지요. I'll bet all of you, like me, yearn for just one story that isn't about unveiling layer after layer of human weakness. A story that reveals, with each new layer of investigation, something finer and nobler. Something even inspirational. Mayun 양파 때문에 눈물까지 흘리며 수상 소감을 끝낸 게일에게 참석자들은 기립 박수를 보냅니다. Very nice, actually. For excellence in the pursuit of truth. 시상식을 끝낸 게일은 하루쯤 뉴욕에서 휴가를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죠? 그녀는 맹렬 여기자입니다. 그녀는 쉬지도 않고 곧장 시카고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편 훔친 TV를 팔아서 푼돈을 마련한 버니는 그 시간 고물 자동차로 빗속을 달리는 중입니다. 관찰관에게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오늘도 아들 엘리엇을 만나러 가는 길이죠. 그는 작동도 잘 되지 않으면서 찍찍 쥐우는 소리까지 내는 와이퍼를 향해 욕을 퍼부으며 달려갑니다. Damn it!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your captain. We're experiencing a high reading on one of our indicators. At 10 to 1, it's a malfunction in the gauge, but just as precaution. 같은 시간, 게일이 타고 오던 비행기에 갑자기 이상이 발생합니다. First, make sure that your seatbelts are fastened securely. 여승무원이 다급하게 안전조치를 설명합니다. Remember, our biggest asset in an emergency is calm. Don't 같은 시간, 버니의 고물차는 완전히 서버렸습니다. 그것도 다리 위에서요. 순간, 버니는 비행기가 하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버니의 눈앞에서 비행기가 다리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체는 다리 및 무릉덩이에 처박힙니다. 비행기 안은 당연히 승객들의 신음소리로 아수라장입니다. 게다가 이제 좀 더 가면 비행기가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또 문조차 안쪽에서는 열리질 않습니다. 누군가가 빨리 와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비행기 안에 사람들 모두가 죽게 될 다급한 상황입니다. 맹렬 여기자 게일 역시 부서진 좌석에 깔려서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Hold it, hold it, just a minute. 그런데 버니는 그 엄청난 광경 앞에서도 조금은 귀찮고 조금은 골치 아프게 됐다는 표정입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절박하게 외치는데도 알았으니 좀 기다리라고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Hold on, buddy! We're talking $100 shoes here. 그리고는 비싼 구두라면서 구두부터 바깥쪽에 벗어놓고는 비행기 쪽으로 다가갑니다. 무릎까지 찬 물속에 엎어진 버니, 연방 투덜댑니다. 내키지 않는 일에 끼어든 자신이 한심스럽다는 뜻이죠. You've got to push hard. What do you think I'm doing? Harder! Again! Come on! I'm pushing it. Harder! I'm pushing it, asshole! Come on! 드디어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열린 문이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버니는 또 물속에 고꾸라집니다. 사람들이 빠져나옵니다. 고꾸라진 버니를 밟고요. 기분을 완전히 잡친 버니, 이제 돌아갈 참입니다. 그런데 구두 한 짝이 없어졌습니다. 부하가 돋기 시작하지요. 순간 한 아이가 울면서 매달립니다. 자신의 아빠가 비행기 안에 있으니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Where are my shoes? Please, sir. Please. It's on fire. He can't move. 애절하게 매달리는 아이. 자신의 아들 도래입니다. Oh, for Christ's sake. What's his name? 버니는 투덜대면서 비행기 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이의 아빠인 플래처를 찾으러 들어갔던 버니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만 몇 명 구조해냅니다. 게일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손전등 불빛에 눈이 부신 데다 얼굴도 온통 흑투성이라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게일에겐 구세주나 다름없지요. 어쨌든 버니는 좌석 밑에 깔린 게일을 빼냅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게일의 지갑을 슬쩍 하는 걸 잊지 않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폭발했고 현장에는 소방대원과 경찰이 북새통을 이룬 가운데 방송국 카메라도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버니도 그 카메라에 아주 어설프게 찍혔습니다. That's my leg. My leg hurts. 한편 게일은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도 소리칩니다. You were on the plane? It's my story, Con. I did the research. Hey, she's in. Get the flight attendant. The one who manned the door. 이번 사건 취재는 자기 거라고요. 수상 소감에서도 밝혔듯이 정말 자기가 취재하고 싶었던 미담거리. 바로 호련이 나타나서 자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한 그 영웅을 염두에 둔 거지요. I'm so tired of your bullshit, Bernie. It's not my fault. It's never your fault. Never, ever. 하지만 정작 그들을 구한 영웅 버니는 다급히 그곳을 빠져나와서 아들을 만나러 전처의 집에 갑니다. 하지만 전처에게 늦게 왔다고 비난만 한바탕 듣고 쫓겨납니다. 차까지 못쓰게 돼서 지나가는 고물 트럭을 얻어탄 버니. 트럭 운전사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 운전사는 고물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그 차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버버라는 집 없는 불황자입니다. 버니는 비행기에 들어가 사람들을 구했던 얘기도 해줍니다. 그리고 단언합니다. I got the hell out of there. I had the nerve to face the kid. 사람을 구한 일은 바보 같은 짓이었고 영웅심은 순간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치기일 뿐이라고요. $100 pair of shoes, one shoe. You should give it to somebody with one leg. One leg? Why don't you let me off at the next exit? I could take a bus. I know a gentleman who sells stuff at the recycling center. 그리고 그는 한 짝밖에 남지 않은 구두를 운전사 버버에게 줘버립니다. Keep a low profile. That's my motto. 자신은 조용히 사는 게 신조라는 인생관을 펼쳐 보이면서요. 끊임없이 남의 걸 훔치는 절도범의 인생관 치고는 점잖은 편이지요. Everybody saved everyone on the plane because of him. There were no fatalities. Gail, I don't think you're supposed to be moving around like that. You're attached over here. Chucky, where's your camera? Get the thing. 한편 게일은 팔에 기브스를 하고도 취재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Civilian rushes into the plane. What did he look like? Oh, he was just his face, all dirty. It just appeared. 병상에 누워 있는 부상자들과 인터뷰하는 게일. Confusion and smoke. The very courageous stewardess at the exit told me my. 자신뿐 아니라 그 비행기 승객들 모두의 목숨을 구해주고 사라진 신원 불명의 한 남자를 알아내기 위해서죠. 게일은 당시 상황을 찍은 녹화 테이프에서 그 영웅의 모습을 찾아냅니다. 너무 멀리서 찍어서 도저히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그 영웅. 과연 누굴까요? Who is he? 그런데 정작 영웅 버니는 코를 골고 자고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 때문에 며칠 빼먹는 바람에 그나마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되었죠. He rushed into the plane. Leslie, the other flight attendant, told me the guy dragged me to the exit. 버니가 코를 골고 있는 그 시간에도 TV에서는 그 영웅에 관한 기사가 게일의 보도로 쉴 새 없이 전파를 탑니다. Out of the darkness, out of the smoke and the fear, came a man with no name, no uniform, but an abundance of courage. A man who was thinking not about himself, but about others, risking his own life for ours. He's out there now somewhere. And whoever you are, I and the other survivors of Flight 104 say, thank you. God bless you. 게다가 그 영웅의 것이 틀림없는 구두 한 짝까지 찾아냈습니다. A phone check with survivors has confirmed that the shoe does not belong to any of the passengers or crew of Flight 104. 그런 사실들이 속속 TV로 방송되지요. The warden of a Montana prison insists that the unknown hero is a dangerous child molester who is. 사람들의 관심도 이제 온통 그 미지의 은인, 미지의 영웅에게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누구일까? 탈옥수? 아니면 천사? 그런 추측들이 무성한 가운데 게일의 방송사에서는 큰 결단을 내립니다. We want to see what is best in us. We want to examine it. And for that reason, we at Channel 4 have decided to offer this unknown hero a reward of $1,000,000. 그 미지의 인물에게 100만 달러의 상금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That plane crash guy. A million bucks? That's right. Is this all of them? Eight? What plane crash guy? 그런데 마침 버니는 자주 들르는 술집에서 그 뉴스를 보게 됩니다. Just for an interview. Million bucks. Hey, 게일의 지갑에서 빼낸 크레딧 카드를 팔려다가 그 뉴스를 듣고는 눈을 반짝 뜨는 버니. I got an appointment. I got you. Hey, hey, hey.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장물을 사러 나온 척 위장한 사복 경찰들에게 잡히고 맙니다. 한편 방송국은 그야말로 북새통입니다. 수천 명의 남자들이 복도를 꽉 메웠습니다. 신발 한 짝씩을 휘두르면서요. 모두들 자기가 신발 한 짝의 주인공인 신데렐라, 바로 그 미지의 영웅이라면서 악다구니를 써댑니다. 그 시간 다시 재판정에 끌려 나온 버니는 국산 변호사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바로 비행기 속의 사람들을 구한 장본인이다. 그러니 빨리 100만 달러를 타러 가야 된다. 이렇게요. 버니가 재판장에게까지 큰 소리를 치는 순간 법정이 술렁거립니다. I said I want order! Sorry, Your Honor. We got carried away. They found him. Found who? The angel of flight 104. 드디어 신발 주인이 나타났다는 뉴스가 발표된 겁니다. 버니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자신은 여기 있는데 누가 나타났다는 것일까? I was out in the woods. And I heard a huge crash. 그런데 TV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이 신발을 주워버렸던 그 떠돌이 불황자 버버입니다. 바로 그 다른 신발 한 짝과 자신에게서 들었던 당시의 상황을 결정적인 증거로 들고 나타나서 진짜 영웅이 돼버린 것입니다. Tell us why you disappeared, John. Well, TV에 나온 그는 천연덕스럽게 게일과 인터뷰합니다. But finally, you did come forward. Why? The money. I wouldn't have come forward if it wasn't for.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떠돌이고 돈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지요. He's a fake. You know him? Oh, he's a goddamn fake. He's a bum. 진짜 영웅 버니는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No, 그는 유치장에서 저자는 가짜고 내가 진짜로 사람을 구한 영웅이라고 외치다가 오히려 야단만 맞습니다. 매스컴은 이제 본격적으로 버버를 영웅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선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손톱도 정리시키고 한마디로 때 빼고 광낸 겁니다. 이제 버버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에게서 축하의 카드도 받았습니다. 또 그는 엄청난 액수의 상금을 탔을 뿐만이 아니라 온갖 화려한 행사에 초대됩니다. 그의 주위에는 항상 매스컴의 조명이 집중적으로 따라다닙니다. 그는 사인을 부탁하러 몰려든 군중 속에 한 여성에게 부탁합니다. What's your name? Sylvia. Sylvia. Sylvia, if I sign this for you, will you do me a favor? All right, what I'd like is that maybe some of the rest of you can help Sylvia here. I'd like you to scrounge up some blankets. 헌 담요 50장을 구해와 5번가의 집 없는 떠돌이들에게 나눠주라고요. 집 없는 불황자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틈에 바로 자기 자신도 끼어 있었으니까요. It's cold out there. 그 부탁은 군중들을 감동시키고도 남습니다. Smoke. Mortifer. People screaming. 이제 생명의 은인 버버를 사랑하게 된 게일은 그런 열광을 더욱 부추깁니다. 이번에는 그와 함께 월남전에 참전했던 전우들을 찾아냈습니다. I wouldn't be given no TV interview. I'd be lying in my grave. Another guy with his name on the wall in Washington D.C. 전우들은 그가 그때도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전우들을 구하곤 했었다고 말합니다. 국민적 영웅의 기세에 눌려서 전우들 역시 자신들도 모르게 그를 과대 포장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모두 그에게 열광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은 그 열광을 북돋우고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런 열광 속에서 그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말만 합니다. The guy is a natural. He needs to be part of society, and you can be part of society by helping other people. You need to help. 사람은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 서로 도우면서 살면 누구나 그가 영웅이다. 돈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 영웅이 되자. We help each other. We can all be heroes together. We're all heroes, huh? 그는 그렇게 훌륭한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말을 들으며 욕만 해대는 유치장의 버니. 그런데 버니를 국선 여변호사가 보석금을 대신 내주고 꺼내줍니다. I was inspired by the hero, how he stuck his neck out for others. 그녀 역시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버버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차와 컴퓨터를 저당 대핀 돈으로 그를 빼낸 것입니다. 그러니 버니는 더 밑을 노릇입니다. 누가 누구를 돕고 누가 누구를 망치고 있는 것인지. 어쨌든 버니는 변호사에게 고맙다는 말도 없이 어디론가 급히 갑니다. Hey, buddy, you're with the media, right? I got a story here for you. Bubba, he's a fake. I'm talking to you. Hey, come back. 영웅이 된 버버가 방문 중인 병원입니다. 허름한 행색 때문에 병원에서 쫓겨난 버니. 밖으로 나왔지만 버버를 외치는 인파에 묻혀서 그의 얼굴조차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인파를 뚫고 가까스로 소리칩니다. 내 구두, 내 상금을 돌려달라고요. 얼핏 그 소리를 들은 버버의 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사람들의 환호에 곧 묻혀버립니다. 존 버버 himself, along with 20 of the real survivors of Flight 104. See the real life participants. 게일의 방송국에서는 이제 비행기 사고 당시 버버의 활약상을 다큐멘터리로 재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버버는 게일에게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재현하겠습니까? 자신은 그저 얼마간의 돈이 탐났을 뿐인데 이제 국민적인 영웅에다 연기까지 하는 스타라니. 그는 점차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Just a rehearsal. Action. John. What? Come here. And then you lean down and... 구출 당시를 재현하는 버버. 하지만 자꾸 틀립니다. 그런 그를 게일은 겸손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버의 동작을 고쳐주고 끝없이 격려합니다. So how does this, what's his name, the sleazebag, say he got my cards? Bernard LaPlante? This bozo got more stories than a newspaper. 그런데 게일의 크레딧 카드가 발견되면서 상황은 다시 엉뚱하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게일은 그 카드를 되찾은 뒤 확신합니다. 버버가 자신을 구하면서 순간적으로 자신의 지갑을 훔쳤다. 그리고 그걸 버니라는 자에게 팔았는데 이제 버니가 그걸 약점으로 잡아서 그를 협박하고 있다. 그렇게 혼자 확신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번에는 카메라를 들고 급히 버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What's the matter? The sofa. What is it? The Silver Mike Award. How did a guy like LaPlante get an award? For excellence in the pursuit of truth. 그 주인 없는 집에서 게일은 자신이 사고 직전에 받았던 실버 마이크상 트로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더더욱 강하게 확신합니다. Are you Bernard LaPlante, sir? What the? What's your relationship with John Bubber? Turn that. 마침 그때 방을 들어서는 버니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순간 급한 전갈이 옵니다. 버버가 빌딩 난간에 매달려서 자살 소동을 벌이고 있는데 계속 게일을 찾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Oh my God. Bubber has said repeatedly he will only talk with Gail Gailey. The phone is over here. 게일은 반쯤 정신이 나간 모습으로 버니를 데리고 차를 탑니다. 그리고는 차 안에서 버니에게 다그칩니다. I'm gonna apologize to Bubber. I could deny I had those cards on the plane. You could lie, you mean? Well, maybe I won't lie. Maybe I'll tell the story the way I just did, and everybody will understand. 너는 악질 협박범이다. 하지만 네가 가서 버버에게 사과하면 내가 모든 걸 덮어주겠다고요. I got a kid. I'm a person for Christ. 버니로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Show some decency for God's sake. You may have killed him already. 어쨌든 그들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게일은 인파를 뚫고 들어가 난간 꼭대기에 서 있는 버버에게 다가갑니다. John. John. I'm here. Don't do it. Everything's okay. Okay. 버버는 게일에게 용서를 빕니다. I want you to know I never meant to hurt you. This is for you. It'll explain everything. 그리고 편지를 내밉니다. 모든 걸 다 써놨다고요. You do? John! John! It's okay. It's nothing. It was a moment of weakness. A little mistake. People will understand. A little mistake. You're being too hard on yourself. I have him here. The little creep. 그런데 다음 순간 창문으로 버니가 얼굴을 내밉니다. Come on. Get out of here. I just want to talk about Christ. Hey, Bubba, come here. I gotta talk to you. 버니는 놀라는 버버에게 다가갑니다. Don't be an asshole. I don't like heights. Please, LaPlante. I'm sorry. It's all in my letter there to Miss Kelly. I was. 버버는 자신을 용서해달라면서 사과합니다. Go on, get out of here, both of you. John, I just want to talk to you. 하지만 버니는 그 잘난 TV 카메라를 물리친 다음 버버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There's all that crap in there. Microphones. 그리고 그 모습은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Hero to the nation stepped out onto the ledge 15 stories above the street more than an hour ago. But we now have the identity of the man who has been talking to him for the last 15 minutes. 버니의 아들 엘리엇이 TV에 나온 아버지를 보고 소리 지르고 Bernard LaPlante, former employee of Gubbers. Mom! Mom! It's my father! 버니를 아는 술집 주인도 국산 여변호사도 새집 주인도 모두 황당하게 TV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빌딩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웅이 자살을 하겠다고 냈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사고 당시처럼 얼굴에 흙투성이가 된 채 버버를 설득하는 버니. 그런 버니를 보는 순간 게일은 드디어 진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관에게 그 사실을 밝히지만 상관은 묵살해버립니다. 누가 진짜 영웅이든 상관없이 영웅의 자살 소동이라는 잘 짜여진 스토리에만 관심을 두는 게 매스컴의 생리였던 거죠. 그런데 그러건 말건 버니는 버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So what do we do now? Well, the blackmail thing don't sound like such a bad idea. What do you mean? Well, you still got some of the money left, don't you? You didn't spend all the dough on that do-gooder. 어차피 너는 승객을 구한 영웅이다. 나는 영웅 같은 것에 관심이 없다. 매스컴 타는 것은 더더욱 질색이다. 내게 필요한 건 단지 돈뿐이다. 만약 내게 돈을 주면 모든 걸 다 덮어주겠다. 그러니 내게 돈을 주고 넌 그대로 영웅으로 남아 있어라. And keep on lying. And pay to keep your mouth shut. You are crazy. Why? Because I don't need your problems, John. All this TV bullshit. All these fans. I just want some of the money, not even all of it. Here's what I got in mind. 버버는 드디어 그 제의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은 일어납니다. 아래에서는 버버가 자살을 포기한 걸 알고 일제히 박수를 터뜨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버니가 난간 밑으로 미끄러져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Yes, grab him! Look, grab this now. 사람들은 버버에게 버니를 포기하고 그냥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버버는 버니를 잡아 끌어 그를 구해냅니다. I gotta put this line around you. Put the line on him. You can't help him. He's gonna pull you off. If he goes, I go. You got that? He's gonna pull you off. Put the line on him. Yes, sir. I got it. 그 모습은 또 한 번 사람들을 열광시킵니다. Well, it's true that I saved Bernard LaPlante's life just now, but I couldn't have done it. If he hadn't saved my life first. 그리고 버버는 다시 영웅으로 돌아갑니다. 갑자기 유명해진 걸 감당하기 힘들어서 순간적으로 생각을 잘못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지요. By the pressures of fame and celebrity. 자기가 만들어낸 가짜 영웅을 이제는 자기 자신도 어쩌지 못하게 된 게일. 그녀는 기자회견장 구석에 서 있는 버니에게 다가갑니다. I snuck in. This is private here. No media. Was it you? On the plane who saved my life. 비행기에서 자기의 목숨을 구한 건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는 게일. Lady, do I look dumb enough to run into a burning plane and save a bunch of strangers? I ain't the type. 버니는 끝까지 자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진짜 영웅이 누구였는지는 두 사람만의 비밀이 되어버립니다. Off the record, thank you for saving my life. You're welcome. 게일은 밖으로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버버에게 묻습니다. Mr. Bubber. Hello, Miss Gailey. You have a question for me? Everybody thinks of you as a hero, Mr. Bubber. How do you see yourself? 당신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요? I think we're all heroes if you catch us at the right moment. 그러자 버버는 대답합니다. We all have something noble and decent in us trying to get out. And we're all less than heroic at other times. It's the media that notices one person one moment and not another. 영웅의 기질은 누구나 갖고 있다. I'm just like the 영웅을 창조하는 건 매스컴이다. 난 평범한 사람이다. Some courage, 난 여러분의 some 분신이다. You think I'm a hero. To me, a hero is just a symbol of what's good in all of us. You're looking at me and maybe you just notice what's good in yourself. You remember where I said how I was going to explain about life, buddy? Well, the thing about life is it gets weird. 이제 모든 건 끝났습니다. 버니는 아들 엘리엇과 함께 다정하게 동물원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인생은 거짓말 투성이라고 설교합니다. You know what that means. It means that don't leave this room or whatever this is. Sue, strict confidence, right? Remember that night it was raining like a son of a bitch and I didn't show up on time to take it to the movies. 그리고 사실은 자신이 비행기의 승객들을 구한 진짜 영웅이었다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Not always. Not if you're smart. Now, what really happened? 하지만 지나가는 고적대의 연주 소리에 진짜 진실이 묻혀서 우리 관객들의 귀에까지는 들리지 않습니다. 다 듣고 난 아들이 묻습니다. 조용히 사는 게 신조라면서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했느냐고요. Well, I screwed up. 실수였다는 버니. 그 순간 동물원 한쪽에서 아이가 우리 안에 빠졌다는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버니는 모른 척합니다. 좀 전에 실수라는 말까지 했으니까요. Oh, for Christ's sake. Here. Watch my shoes. 그러나 결국 버니는 아들에게 구두를 잘 지키라고 하면서 우리 쪽으로 뛰어갑니다. 시네마 천국 Little Big Hero, 히어로 들려드렸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영웅에 대해서 거는 강박관념, 뭐 기대심리는 좀 지나친 데가 있습니다. 너무 짧은 역사 속에서 갑자기 초강력 국가로 급부상한 데에 따른 일종의 자기 도취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대중들의 그런 목마름을 매스컴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상업주의의 극단을 치달려가는 현재의 매스컴은 즉시 영웅이라는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한 평범한 불황자를 위대한 영웅으로 키우고 포장하는 거죠. 레틀 백 히어로는 그렇게 영웅과 매스컴의 두 가지 강박관념 속에 빠져있는 미국의 한 허상,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하지만 미국만은 아니죠. 방송국에서 같이 근무하는 어느 선배가 이 영화를 보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저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요. 자, 이 영화 속에 삽입된 Heart of a Hero, 루터 밴드로스의 노래. 1절밖에 못 듣겠네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 Hero, someone above keeps sending us love. He wants us to love each other. You see, the more we give, the better we live. Let's help the world of the future. We're singing a Oh, yes, I did. Inside every heart in the friend to every man. You're that much closer to heaven. Heaven knows the love we share. God wants us to care. Think of the